모습은 지워버렸지만 나 그댈 사랑했기에 더 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쌓여진 시간은 흘러가는데 외로움은 더하도록 깊어만 가고 아픈 마음 달랠 길 없어 다시 만날 그날 위해 살아온 나는 왜 이 다시 말